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떠오르는 너. 눈을 감아도 선명해진다. Let me out. Why don't you let me go? You wanna hold me down. Go away, go away. 내게서 멀어지고 싶은데 그리듯 다가와 알면서도 나 오늘도 원한 let me out. 잠시만 너에게로 뛰어 왜 나는 너의 손길